조선 법률가비원의 대변인 담화. 지난 4월 7일 미국은 수리아 정부군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서를 내돌리며 수리아 정부군 공군기지에 대한 대량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와 전쟁 포기에 관한 파리 조약,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규정한 침략 행위,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에는 그 어떤 형태의 무기로 다른 나라 영토에 폭격과 포격을 가하는 행위는 침략 행위로 되며 침략 전쟁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범죄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에는 선전포고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다른 나라의 영토,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침략행위로 되며 이러한 침략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재확언한 국제법의 원칙에도 다른 나라 영토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 행위로 되며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는 국제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 전쟁 포기에 관한 파리 조약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침략과 전쟁을 영원히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을 발기하고 제일 먼저 서명한 것도 미국이고 결의 준수에 대해 제일 떠드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과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은 명백한 침략 행위, 전쟁 범죄 행위로서 국제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무장 공격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인 미국에 응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4월 14일 평양.